유학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파켓입니다. 와우. 와우. 오랜만에 세 명이서 오붓하게 하는 너무 좋아요. 한유미 방송입니다. 네. 네, 어때요? 기분이 세 명이 오랜만에 하는데? 칙칙해요. 칙칙해요? 난 좋은데. 그래요? 네. 저도 좋아요. 네, 이제까지 네 명이서 계속 하다가 또 세 명이 하니까 약간 허전한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근데 또 되게 오붓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뭐 좀 편하네요. 약간 집에 온 느낌? 아, 전 조금 아쉬워요. 왜요? 게스트가 다 너무 좋았지만 다 여성분이었잖아요. 아, 나중에는 그러네요. 네, 남성분 게스트. 초대하면 안 될까요? 남성분 게스트를 원하는 우리의 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속마음을 드디어 드러냈어요. 그래요. 자, 제이. 왜 한스가 갑자기 씁쓸해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스 뭐 제이한테 뭐 있나요? 없어요. 빚 있어요, 빚. 네, 여러분. 빚 있나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남성분들 제이를 보고 싶으시면 게스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관심 있으면. 네. 제이한테 관심 있으면. 아니요. 코멘트를 많이 달아달라. 게스트 하이 관심 있으면. 그리고 팟캐스트 리뷰에 있잖아요. 제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뭘 엄청 있는데. 아니에요. 네. 아, 참. 네. 남자 게스트분들 신청 원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댓글이 있었죠. 아니 근데 저희가 이상하게 저랑 한스 핸드폰에는 안 보이는데 제이의 핸드폰에만 보이는 댓글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나? 뭐 제이에게만 보이는 댓글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근데 제이는 또 우리한테 보이는 리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리뷰가 안 보여요.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이. 그렇다면 우리가 못 읽은 댓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소개해드려야죠. 네, 진우리 참치님께서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와우. 소개팅 시켜달라는 거 말고 한국 영어, 미국 영어요. 매주 조금씩 향상되는 한스의 영어 실력 기대할게요. 오. 근데 이게 10월 5일에 작년 10월 5일에 달린 거예요. 이거 거의 첫 번째로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왜냐면 저희가 10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거의 1회 보고 그러니까 소개팅 이야기. 감사합니다. 진우리 참치님 비록 보지 못했지만 오늘에서야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댓글이 또 있네요. 이것도 10월에 있었던 거예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쉽고 재밌게 잘 알려주시네요. 킥킥. 제이 발음도 좋고 한스 좀 느끼하지만 재밌어요. 킥킥킥. 네, 이것도 10월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한 것 같아요. 닉네임이 누구라고요? 닉네임은 너무 숫자로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돼 있나요? 4320155771255. 계좌번호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좌번호 같은데. 사기꾼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낚시일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저희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왜 10월 달에 지금 댓글을 읽는지 아시겠죠? 요즘 나온 댓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네, 저희 몇 회였죠, 그때가? 몇 회였는지 까먹었는데. 광어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때 사연을 주신 분이 계셨죠? 씨양. 씨양. 오! 네, 씨양이 그때 어떤 사연을 보냈었냐면 자기가 시부모님과 사는데 빨리 분가하고 싶다. 신혼이었죠. 네, 신혼이었어요. 신혼인 이제 씨양이 분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분가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씨양이 분가한 거 정말 congratulations. 자, 씨양, 정말 분가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네. 이렇게 저희에게 피드백까지 또 증가했다고. 아, 모두 한유미 영어 덕분이라고. 와. 한유미 청취자의 염원과 기도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감사 베리 땡큐. 너무 기쁘죠? 진짜 너무 기쁘고. 다행이다. 네. 청취자분들 모두 덕분이니까 네. 함께 기뻐합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유미 영어에 사연을 보내시면 잘 이루어지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Of course. 네. 뭐 사연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루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 꼭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 셋이서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보죠. 오늘 스토리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토리토리. 오랜만에 스토리토리. 대박. 스토리토리. 준비되셨습니까? Yes, yes, I'm ready. 네. 이번 주 스토리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토리. 제목. 그럴 수도 있지. 알바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스파크. 불안한 마음을 한세에게 호소한다. 아, 한세, 나 알바 면접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도 붙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야, 너 뭐 그렇게 영혼이 없냐? 어? 네. 네, 요즘 알바 면접 이런 거 많이 보죠? 네. 보죠. 알바 면접 본 적 있어요? 한스랑 제이는? 면접 저는 주유소에서 알바 해봤는데 진짜요? 우와, 네, 대박. 고등학생 때 총 좀 쐈어요. 대박. 재밌었는데 아 와, 면접 아니, 간단하게 본 것 같아요 그때도. 어떻게 하다 주유소 알바를 하게 됐어요? 궁금해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바해서 번 돈으로 네 누나 생일 선물과 우와. 남은 돈으로 부모님 몰래 한약을 처음 지어줬습니다. 드렸습니다. 아주 기특하네. 네. 한스가 이렇게 기특한 사람인 줄 처음 알았네요. 저도요. 그 대단하네요. 이후로 부모님께 선물을. 네. 네. 네. 네. 네. 제이는 뭐 알바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저요? 네. 면접은 안 봤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알바했어요. 그냥 뭐 그냥 뽑히는 거죠? 네. 면접 뭐 그런 거 안 해도. 아 저는 뭐 그냥. 바로. 아,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어. 지금 한스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영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나 알바 면접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지금 했어요. 네. 자, 알바 면접을 보고 왔죠, 지금. 네. 네, 스파크가. 자, 이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스 표현부터 들어볼까요? 아, 네. 어떡하지? 의문문이잖아요. 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how죠. 그렇죠. 자,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자 갑니다.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죠? 네. 자 한스 시작해 볼까요? 만약이니까. 네. If I fail the interview. Interview? 네. Interview. If I fail the interview. How will I do? How will I do? How will I do? 네. 라고 했어요. If I fail the interview, how will I do?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이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이의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이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Hey. 야야. 야야. Hey. You know that recent interview? You know that recent interview? Mm-hmm. What if I don't pass it? What if I don't pass it? 라고 끝난 건가요? 네. Pass it라고 했나요? Pass it. Pass it라고 했나요? What if I pass it? What if I don't pass it? If I don't pass it. What if I don't pass it?이라고 했어요. 앞에 지금 이미 그리고 인터뷰를 한번 언급을 해줬네요. 네. You know that that recent interview. The recent interview. What if I don't pass it. 네. What if 라고 했어요. 네. What if. 뭘까요 도대체. What 무엇이 만약. 네. 네. 문법 중에 또 나오죠. 네. 어떻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와요. if 의문문. 문법 왕. 네. 네. 가정법을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if 앞에 왕만 붙이면 돼요. 만약 뭐뭐라면 하는 거죠. 그렇죠. What if you don't love me? 어. 네가 날 안 사랑하면 어떡해? Oh. Like that? 그거 아셨네요? 근데 그러니까 난 보면 해석할 수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What if I don't pass the interview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앞에 굳이 말을 you know 네. that the recent interview라고 하지 않으면 네. What if I don't pass the interview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더 좋죠. 그러네요. 아.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사실 문법적으로는 네. 사실 말하려고 하면 막상 말하려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영어는. 왜냐면 말하는 연습을 안 하거든. 맞아요. 네. 둘이 짜셨어요? 대답이 참 맞아요. 잘하시네요. 따라하지 마요. 둘, 셋.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아니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만약 이렇게 뭐 하면 어떡하지? 뭐 안 하면 어떡하지? 할 때 what if를 다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네요. 좋아요. 네. 네. 알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아주 유용한 표현을 가지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상황. 같은 표현. 다음 날 1교시에 수업이 있는 한스.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 아, 늦잠 자면 어떡하지? What if I don't get up on time? What if I don't get up on time? 자, 이렇게 What if I don't 뭐라고 했죠? Get up on time. Get up on time. If I don't get up. On time. 제 시간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네. 라고 한 거죠. 네. 또 다른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만약에 저 버스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어떻게 말했을까요? 한스! Yeah! 네. What if I 네. don't take the bus? Take the bus? Catch the bus. Catch the bus. Catch the bus. 잡지 않, 놓치는 거니까. 네. What if I don't catch the bus?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러면 또 내가 만약에 살이 찌면 어떡하지? Oh my. 이거 뭐 제가 해봐요. 우리 매일 하는 말이죠? 제가 맨날 What if 말이. I gain weight? What if I gain weight? 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 같이 청취자들분들 얘기하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What if I... 실수요? 네. Take a mistake. 네. What if I take...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아. Take는 실수를 네. 가져간다는 거죠? 네. Take 왜 이렇게 좋아하지? Take 되게 좋아하네. 네.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 든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많이 그럴 하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저는 이 말을 진짜 대학교 때 되게 많이 되뇌었어요. 힘들었나요? 네, 아니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 대학생 때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과 네.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 다른 벗어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기가 대학생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되게 좁은 생활을 살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문처럼 외웠던 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였거든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스? 그럴 수도 있지. 네. 저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It could be possible. It could be possible. 네. 이러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저 자신만만한 표정. 허허. 네. Yeah. 보여주고 싶네요. 정말 청취자 여러분께. Yeah. 네. 자, 그렇다면 제이의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That could be a possibility. That could be a possibility. A possibility. 비슷하네. 비슷한데 네. 약간 다르네요. 저 어때요, 근데 이 말? It could be possible. It could be possible? 네, 이런 말 잘 안 써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It could be possible.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해봤어요. 들어본 적은?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스는 It could be possible이라고 했는데 왜 It could be possible이라고 했나요? It can be possible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왜 과거형을 쓴 거예요? 이게 조동사 파트를 보면 네. 조동사는 진짜 과거에서 과거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조동사의 과거 표현은 그때 배웠듯이 조동사 플러스 have pp예요. 네. 이게 약간 뭔가 좀 누그러진 표현? 누그러진 표정? 표현? 표정이요? 표정? 제가 지금 누그러졌죠?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네.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이런 표현할 때 조심스러운 표현할 때 네. 조동사의 과거형 쓰잖아요. 좀 그런 어른들한테 공경할 때 존댓말 같은 거? 그런가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어른한테 말할 때는 보통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라. Could be?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이거 좀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공손한 표현은 Could you help me? 이렇게 공손한 맞아요. 표현. 그렇군요. 그래서 좀 누그러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it could be possible이라고 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제이는 뭐라고 했죠? That could be a possibility. That could be a possibility. 네. 어, 이거 약간 명사로 갔네요. 네. 그러네. 이번에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지금 말하는 게 네. 떨어진 거잖아요. 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불합격. 네. 이 possibility. 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명사를, 있을 거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네. That could be a possibility. 네. 라고 그런 말을 더 많이 쓰나요? 이 한스가 it could be possible보다? 이렇게 많이 그냥 이런 상황에는 뭐 I guess so 이러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굳이 이제 어떡하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를 네. 네. That could be a possibility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그냥 그렇게 말고 미국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요? 뭐 yeah, I guess so 이렇게 할 수도 있죠. I guess so 그렇게 될 수 있어. 약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I guess so, I guess, guess 뭐 추측하다. So 그렇게 이런 뜻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It could be a possibility. 음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문장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도깨비 공유에게 빠진 제이 스파크에게 물어본다 내가 공유 검을 뽑을 수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That could be a possibility That could be a possibility 네 공유에 빠지셨나봐요. 누군가가 공유에 빠지신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데.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정말 없나? 네. 아, 뭐. 자, 공유의 검. 네, 그럴 네. 수도 있지. 공유의 검을 뺀다는 건 공유의 신부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공유의 검을 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지금 사심이 가득 담긴 같은 다른 상황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뭐라고 한다고요? 한스? That could be a possibility. 네, 아주 좋습니다. 혹은 I guess so. I guess so. I guess. 네, 이것도 너무 쉬우니까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 단단. 야, 그런데 진짜 그러다 붙는 거 아니야? 그래도 붙겠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까 배운 거 네. 좀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네, 한번 네. 해볼까요, 한스? What if I... What if Wi-Fi? Wi-Fi. Wi-Fi. What if I? 아 아닌가? 이렇게 말이 되나? 네. What if I pass it? What if I pass it?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What if I pass it? What if I pass the interview?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왜요, 한스? 왜 이렇게 미심쩍은 표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 이상해요. 내가 붙는다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붙겠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뭐 이런 건가? I'm sure I pass it 아 너무 확신인가? 그러면 I hope I pass it pass 자 interview.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제이의 표현을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처음에는 What if I don't pass the interview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하면 Or What if I do pass the interview. What if I do pass the interview? 라고 네, 했어요. 네. What if I do? 근데 what if I pass the interview 하면 안 되나요? do를 빼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do라는 그 emphasis 강조를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do를 넣으면 강조죠. 이러면 어떨까? 막. What if I do pass the interview?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왜냐면 질문을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네. 그러네. 뭐, 내가 이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는 이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What if I? 자꾸 와이파이라고 들리는데 와이파이 아니고 What If I를 생각하면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네. 걸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있어서 mm-hmm. 네 좋습니다. 자 이번 What if I는 아까 첫 번째에서 다른 상황 같은 표현을 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에서 대답으로 뭐 또 그럴 수도 있고라고 mm-hmm. 했죠. Mm-hmm. 그것도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한스 네. 한번 아까 배운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좀 아까 배웠죠, 방금? 네, 방금 네. 배웠죠. 진짜 방금 배웠는데. 맞아요. 방금 배웠는데. 네. 방금 배웠잖아요. 네. 어떻게죠? 이렇게 했죠. 네. I guess so. I guess so. 혹은 네. That's a possibility. That could be a possibility. That could be a possibility라고 했어요. 네. 자, 제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대답을 했죠. 지금. 네. 네. 그래서 possibility라는 게 가능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That could be a chance. Probability. probability? 아니, 아닙니다. probability. 네, 제가 생각하는 네. 거랑 좀 다르고요. 네, 제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네. That could be another possibility. That could be another possibility라고 네. 했어요. 네. 다른 또 possibility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또 다른 유연하다. 네. 유연하다. 네, 이게 That 말이 could be possible. 네, That 아주 말이 유연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라 하면 it could be a possibility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이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it could be another possibility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말 한 번 더 할 때. 네.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문장이 하나 더 있었죠? 네. 자, 진짜 마지막 문장. 자, 넌 뭐 그렇게 영혼이 없냐?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네. 영혼 없이 요즘 말하는 대답을 하는 상황이 많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스! 네. 설마 without soul? 아, 헐. 뭐 하지? 네. 아, 오케이. 네. 너무 이렇게 영혼이 없냐? 네. You look like? You look like? You don't have? You don't have? Spirituality. 소망주. 스프레지. 갑자기 영 어려워. 아, 영혼 뭐죠? 소울? 소울. 맞네. 소울이 좋겠다. 소울로 네. 가죠. 자, 다시 한번 그럼 말해 주시겠어요? You look like You look like you don't have any soul. You don't have any soul이라고 했어요. 너는 진짜 영혼이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자, 네. 뭐 할 말 있나요? 아니, 미국에선 이런 말 안 쓸 거 아니에요. 난 영혼이 없다. 그렇죠. 영혼이 그렇죠. 없다.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 좀 표현이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이? 네. 제 생각에는 네. 이런 표현이 잘 없으니까 네. 뭐 내 말 듣고 있어?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re you even listening? Are you even listening? 너 뭐 심지어 진짜 듣고 있어? 이거죠. 네. 듣고 있니? Are you listening? 그냥 even 빼고 Are you listening? 이런 yeah. 얘기를 해도 되고 듣고 Are you 있어? listening to me? 내 말 듣고 있어? 지금 영혼이 없어 너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쉬워요? 네? 네, 아주 쉬워요. 쉽고 좋고 미국에 가서 내가 진짜 친구가 그렇게 영혼 없을 때 네. You look like you don't have any soul 하면은 뭔 소리야? 뭔 소울? 소울? 소울? 갑자기 왜 소울 타령이지? 맞아요? 그 얘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한스? Are you even listening? Are you even listening? Are you 아니고 Are you listening? Are you even listening? 이라고 할 수 있다는 네. 거 네.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친구한테나 누군가한테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성의 없게 대답을 한다. 성의 없는 리액션을 한다. 네. 라고 했을 때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Are you even listening? 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표현 있을까요? 뭐 이제 집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네. Hey, pay attention! Pay attention! 집중 좀 해! 내 말에 집중 좀 해! Pay attention!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영혼이 없냐? 영혼 좀 가지고 얘기해라고 할 때 Are you listening? Pay attent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쵸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2단 콤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도깨비에게 관심 없는 한스에게 제이가 말한다. 야, 어제 나 도깨비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멋있다며? 야, 너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Hey, are you even listening? Hey, are you even listening? 아니 뭐 네, 어, 진심이 담긴 것 같은. 진짜 좋아하네요. 아, 정말 아, 좋아하네요. 어, 오늘 아. 오늘 나오는데. 아. 아 오늘 또 하나요? 방역?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거?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나 봐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행복해요. 아 행복해하는. 어쩐지 오늘 제이가 약간 네. 이렇게 격양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흥분돼 있고. 네. 네. 웃음이 가시질 않아요. 한님이 팟캐스트는 안 듣고. 네. 조용해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 우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표현부터 한스가 대답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우리 그런 표현 배웠죠. 네. 어 나 알바 면접을 이제 보고 와, 결과를 기다리는데 네. 불안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네. 야, 나 진짜 면접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자, 이럴 때 의문 아 가정하는 표현을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 What if? What if I don't pass the interview? Very goo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대답으로 그럴 수도 있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That could be a possibility. That could be a possibility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럼 제이 그러면 그래도 네. 붙겠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 그럼 뭐 what if I 간 don't의 반대로 do 네. pass the interview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으로 한스. That could be another possibility.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That could be another possibility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야. 너 뭐 그렇게 영혼이 없냐? 좀 내 말 좀 잘 들어라. 집중 좀 해. 라고 할 때는 Are you even listening? 네. Pay attention.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스토리 영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Oh, what if I don't pass the interview? That could be a possibility. Or what if I do pass the interview? That could be another possibility. Oh my gosh, are you even listening? Hey, pay attention. Oh, I'm sorry.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같이 해보나? 너무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너무 네, 오랜만이에요. 우리 맴돌 맴돌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e you ready? Yeah. Yeah. Music start. Yep. Oh yeah. Yep. What if I don't pass the interview? What if I don't pass the interview? That could be a possibility. That could be a possibility. Are you even listening? Are you even listening? Pay attention. Pay attention. Yeah. Yeah. Or. 네. 와우. 네, 와우. 어, 오랜만에 맴돌맴돌 하니까 신나네요. 아, 너무 네. 신나요. 아, 오랜만에 또 세 명이 하니까 맴돌맴돌도 하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한유미 방송 오늘도 녹음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따라 할 말 있나요? 네,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요. 맞아요. 오늘 폭설이 네. 왔죠. 아, 폭설 폭설. 네. 자, 오늘은 녹음하는 날짜는 언제죠? 1월? 20일입니다. 20일입니다. 네. 진짜 많이 왔어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진짜 빙판이 심하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춤 몇 번 쳤어요? 허. 네. 거기에서? 아, 네. 저도요. 뭐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작년에 스파크가 아, 네. 네. 신나게 까불다가 네, 낙법을 쳤죠? 네, 땅바닥을 그냥 땅바닥에 무슨 후방낙법을 네, 후방낙법을 쳤죠. 아, 여러분 진짜 조심해 마셔야 네. 됩니다. 맞아요. 우리 스파크는 네. 운동신경이 좋아서 살았지? 네, 맞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뒤통수 그냥 아우, 네, 피철철 났을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빙판길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네, 꼭. 추위도 조심하시고 네, 이 추운 겨울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유미 방송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청취해 주세요. 안녕. 안녕. 마지막 맴돌 맴돌. Yep. What if I don't pass the interview? That could be a possibility. Are you even listening? Pay attention. 안녕, bye bye.